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우대요. 저 푸른 하늘 봄에 뛰었네요. 날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우대요. 저 푸른 하늘 봄에 뛰었네요. 날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. 아직도 난 I'm with you. 광주 토박이의 비행사 매겨. 높고 높아 꿈의 자리에서, 아름다운 세상 will not go with you. 눈 탓에 쳐들본 행대 느낀 slave 아직도 생각해. 그게 내 꿈을 띄워게 지금을 만들게. Everywhere 이제 네 숨에 flash 터질 때 안전한 도착의 축복을 담을게. God bless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 구름이야 check it. 구름과의 케미 구름과 하루 쟁여. 구름 타는 재미 구름 보면 fading. 너의 몰라 maybe 몇 년 동안의 비행 탔을 말이지만 말씀한들 못 이룬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비행 포인트로 선물할게. Love airplane mode 신경 다 off 그 누구든지 몰아줘. 그저 계속 first를 지키며 밤하늘을 볼게. 지금 내 자리에 맞춰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 저 푸른 하늘 몸에 뛰었네. 그때를 생각해 이 에어플레인. 누군가는 나를 개혁해. 그 누군가도 듣고도 외롭게. Hey yeah. 신경하고 그저 행복해. 성공을 느껴 in my airplane.